꿈이라면 깨고만 싶어 지울 수는 없는 거니 조금도 소리내기 힘든 아픔이라서 점점 깊은 상처가 됐어 내 맘 다 굳어져 가고 다 찢겨져 가고 열이 내 모습은 사라지는데 이젠 사랑 따윈 그런 사랑은 흘러내린 검은 눈물 속에 씻을 거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숨이 너무 막혀서 두 번 다시 사랑하지 못해 이젠 사랑 따윈 그런 사랑은 상상조차 한 적도 없어 꿈이라면 깨고만 싶어 되돌릴 수 없는 거니 조금도 머무르기 힘든 기억이라서 점점 깊이 퍼져만 가서 내 맘 다 차가워져서 다 부서져 가서 열이 네 모습을 외면하는데 이젠 사랑 따윈 그런 사랑은 흘러내린 검은 눈물 속에 버릴 거야 삶이 지쳐버려서 너무 숨이 막혀서 처음부터 사랑하지 못해 이젠 사랑 따윈 그런 사랑은 눈물이 났어 너무나 기막혔어